sunshine. I'm a little princess. And I wish that I wish that I could be with you forever. 너는 나의 sugar. 나만 바라보는 걸. Pretty baby, my girl. 맘 너도 알잖아. 너와 나 하나잖아. 내 맘은 드는 걸. You know why. You and you, 너만 사랑한단 약속. 너를 내 맘속에 계속 담아둘 거야.